내가 명령 안 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힘이 막중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도 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해경 국민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뭐 승객 안전 먼저 생각해야죠. 몇 명 타는지 파악하고 제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켜 얘기하는 것도 맞는 거지.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안 되죠. 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284일 이렇게 2108일을 지내온 수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참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22일 오후 8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USB를 안 갖고 와서 녹음을 못해갖고 아이폰으로 녹음합니다. 다들 잘 계셨나요? 저는 드디어 오늘 2019년도를 네. 마감했습니다. 오, 하루 남겨두고. 녹취록 밀려있던 서류하고 장부 정리 다 끝냈어요. 와. 드디어 2020년을 맞이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설 전에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 그럼. 찬미공주는요? 네. 워크샵 다녀왔어요, 제 그제. 어떤 회사 워크샵인데요. 회사 워크샵. 강원도 고성으로 갔어요. 처음 가봤거든요. 통일전망대도 가보고 올라가보고 금강산도 보이고 육로 통로, 철길 통로, 초소 이런 거 북한 땅을 보고 왔습니다. 면담 같은 건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대표님은 꿈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확정이 됐어요. 1심보다 깎인 거죠. 예, 국회의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저기 뭡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지 뛰어내리고 지는 그럼 뛰어내릴지를 몰라서 지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게 해경을 쓰도록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해경이 잘못했는데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큰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저이 해경이 갖고 정부를 이렇게 뜯어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이선배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그쪽에서 이선배 그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여기서 멀리서 이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서 안 해갖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아 이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둑이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자료들을 안 주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난중에 이쪽도 한 열흘 뒤에 이게 뭔데 박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갖고 작성을 내립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니 지금은 뭉쳐가지고 말이야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경을 작성을 내면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대로 해나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서 보여요. 지금 네가 하는 거 봐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요. 서원 정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아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갖고 있는데 아니 이번 아니 이번 소리만 듣고 한 사람한테 안 되어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이건 참사를 놓고서 이거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렇게 사출을 사례를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정부를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를 이? 아직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것도 아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장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극복하는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잘못해서 하는 거고 방송으로 이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이겨내리지 않으려고 막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냐고요. 아 해경에 그만큼 아니, 많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먹든지 갈아 먹든지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그 약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만족까지 천만하게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잘못도 현재 드러나면서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봐도 그때 상황에 그놈들이 말이야. 지금은 위험해 고치쳐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있다 그런다면 얘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이게 말꼬리 떼매게 몰아주고 그놈들이 이 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수를 다해서 하고 있는 저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일차적인 책임이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 이런 식으로 약간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방송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런 분들까지 화면 비춰가면서 KBS에서 저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제 새끼들이 잘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솔직히 내 선장하고 아까 그 뒤에서 내려와서 했었던 내 운영했던 내장들이 거기서 보트 내를 다섯 개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를 하고요. 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갖다 정부를 갖다 이분들 짓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 예?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그 저기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원화는 뭐예요? 이원화는 관리 그 선박 관제센터 한쪽은 해수부 소속으로 되고 한쪽은 해경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죠. 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하여튼요 조금 부탁합니다. 이제 지금은요 같이 극복을 해야 될 테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문제 있든 있었든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좀 받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정말 저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를 이 회사 이놈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아니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이 그래도 네?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아 무슨 과장을 해 과장을 하긴요. 과장이 이제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리라 말해라 그거 잘못해갖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어? 선장이고 뭐고 가네 지금대로 더 잘하는 놈들이 지금대로 뛰어나서 도망 나올 정도 된다 그런다면 그 정도 판단됐으면은 거기서 지금대로 해야지 뛰어내리라 명령 안 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건 말이죠. 거기서 비난을 한 이유는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대를 또 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해경 국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승객 안전 먼저 생각해야죠. 몇 명 타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어 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일이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 그거 갖다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안 되죠. 하시다니.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니, 거기서 지 성당이 뛰쳐나고 지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오쳐도 되는 걔네 몇십 년 동안 몰았던 성당놈이 거기 앉아있는데 보지도 않고 이제 마이크로 대고 그거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식까지 그걸 해갖고 그렇게 조제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 30%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기는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이럴 수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좀, 진짜 저런데 절대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네? 진짜 저렇게. 네, 무슨 말씀 잘 알겠어요. 예, 예. 며칠 후에요. 그때 가서 갈아먹으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좀 봐주십시오. 또.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정말 조금 봐주십시오, 정말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예. 예, 예. 예, 예. 나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국방부 그거 예예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이게 에, 국방부 사람들이 용어를 진짜 이거 미치겠네. 어찌요?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라인 아마 그냥 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게 예. 말하자면 이제 이거야. 이게 어디든지 누가 그 전체적으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수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거기는 해군이 통제를 한 것까지는 맞잖아요. 아니 해경이 하는 거지. 예. 해경 일단 통제한 것은 맞죠.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국방부놈들도 말이지. 아니 그런 자료를 내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 번에 죽였으면 진짜 아이 씨발놈들아 내가 그랬어. 너희 씨발놈들은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부처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경이 이걸 어쨌든 그 지역이 이제 해경이 통제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는 선이 생명줄이 선이 있으니까 이 인도선을 설치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아마 거기 그 저 해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민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 거기에서 아까 막 급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온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을 아마 시키는 그런 통제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라고 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 근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KBS 뉴스가 이걸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일단은 조금 이제 아까 그런 그 해군의 국방부의 해명이 좀 반응이 좀 많이 안 됐나 봐. 난 다 못 읽어봤어. 근데. 해군의 반응이요? 해군이 이제 국방부가 이제 자기들 아까 그 그렇게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 아까 그런 순서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뭐 들어가려고 한 것을 방해해갖고 그 사람들 먼저 집어넣으려고 자기들을 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넣으려고 말하자면 기다린 건데 이 답변대로만 하면 쭉 나오네. 와이튼도 해경 언진 위에서 건축수 요원마가 이렇게는 이 저게 아니다는 거지 순서라는 거지. 이게. 아닌데 하여간 난 답답한 게 어떻게 정부 부처 내에서 이렇게 충돌이다고 이렇게 엉터리 서로 막 어? 서로 비난 이런 보도라고 나오냐고 그랬지가 나도 네? 나 이번에 아유 이 정부 보고 정말 뭘 그것도 국방부에서 말이야 아이고 그 투입이 돼서 다 일을 했거든. 근데 순서대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람들 영원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다 투입이 됐는데 순서대로 시간을 딱딱 그거 맞춰갖고 그렇게 한 거거든. 설치하고 대기를 한 거거든. 근데 그게 근데 그렇게 자료를 당겨놓으니까 그러니까 통계라고 이렇게 써버리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지 딱 순서대로 기다린 거거든 그게. 저 뉴스라인 중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그렇게 하고 좀 이게 너무 이 군 우선은 뭐 저기 좀 저기 보도 자료를 잘못 줘서, 아니, 거기다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렇지, 지금 완전히 순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 번만 봐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봐주시오. 아주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아. 회사 조직이란 게 그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약간 내 힘으로 하시는 데까지 내가 지금 해볼게요, 내가. 그래, 조금 한 번만 봐줘, 진짜, 이거. 필요하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더 하죠. 진짜로. 나 어렵네, 어렵네. 아니, 진짜 한 번만 더 하죠. 국장님, 여기 한 번만 더 하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한번 해줘. 박근혜 정부, 홍보 수석 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거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번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 전화해가지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번 선고가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 최초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선고래요. 부재기업 한국 최초죠. 오스카 단편 다큐 휴보에 진출했어요. 뉴욕 다큐 영화제에서 수상 받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아카데미 심사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서 제92회 아카데미상 최우수 단편 다큐 부분 후보작으로 호명됐다고 합니다. 감독님 이름이 이승준이에요. 계속해서 널리 널리 퍼져야 돼. 잊어버리지 않게 묻히지 않아야 진실도 밝혀지고. 유병헌 자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도 70%를 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국가가 소송을 한 거예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회장의 책임은 70%고 국가가 25% 또 하물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5%를 져야 한다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 회장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재판부 결정으로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씨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각각 571억 원, 572억 원, 557억 원, 그래서 모두 합쳐가지고 1,2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들이 물어야 한다. 물어야 한다고? 하고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어요, 1심. 이제 유병헌 자녀들은 국정원에 내야 되겠네. 우리들이 내야 할 1,700억 원의 70%를 넣어야 되라고. 아니, 밝혀질 수도 있겠다. 우리 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아니었다. 우리 시켜서 그런 거다. 빨리 내놔라. 맞아요. 다 벌금들이 회수가 되나? 전두환도 아직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내고 있을까? 25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안 맞아요. 내도 상관없는 거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면서 공개되지 못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작년 2월에 항소심에서 패소돼서 4차회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죠. 황교안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황교안이 이번에 조계종 스님들한테 설날 선물로 6%를 보냈대, 6%를. 실수가 있었다고, 잘못 갔다고. 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 샴푸를 보낼까? 뭐. 아직 내겐 샴푸가 남아있다. 설날 선물 세트, 샴푸. 아. 김기수 씨 네. 사퇴하면서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참위 임명 반대 서명을 낸 전공로 사참위 지부 소속 공무원 40명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참여연대 간사 등 사참위원 업무방해죄 또 한겨레신문사 기자 이수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막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이 학장이 칭찬을 했대. 학장이 마빈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기야 그 거기 전공 교수가 아니 예일대 전공 교수가 아니라 예일대 학생 학부생을 관리하는 학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2019년 작년에 삼성으로부터 상금 3억 원짜리 호암상을 받았어. 삼성으로부터. 근데 그 사람 부인은 누군지 알아? 안세희의 딸이래. 근데 예일대 교수야. 안세희가 누구냐면 김구 살해범 암두희의 사촌이면서 전두환 국보위 입법위원회 자민련 고문이었었대. 그 사람의 딸이야. 다 삼성이랑 연결돼. 야, 암두희 사촌 동생 연대 총장을 연대도 참. 안두희의 사촌 동생이 안세희지. 그 안세희의 딸이 마빈천의 아내라고. 근데 그 마빈천의 아내도 같이 예일대 교수라고. 마빈천이라는 사람도 전공 교수가 아니라 그냥 학생부 학생 관리하는 그 교수라고 학장이라고 그거지. 한마디로 조교생이지. 이름만 학장인 거지. 이름만 학장인 거지. 삼성의 호암상 3억 원.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만 파면은 주주리 나오고 자기가 엮여있니까는. 윤석열 장모 그것도 나경원 남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풍주쌤 및 감질타로 시간입니다. 풍주쌤의 감질타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로 얘기가 아니라 설날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재미삼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설날 특집편입니다. 눈을 감아요. 나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네. 아직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주위를 둘러보니 원숭이, 새, 뱀이 나랑 함께 있어요. 이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찰칵. 원숭이, 배. 원숭이, 새, 뱀. 나는 어떻게 이들과 함께 가고 있을까요? 자, 눈을 뜨고. 네. 어떻게 가고 있어요? 원숭이, 새, 뱀. 그냥 낄낄거리면서 같이 가는 거. 어떻게? 함께 그냥,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함께? 자, 참미공주는?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냥 어린왕자 책이 생각이 사막하고 뱀 얘기 뭐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 그냥 들었어요. 어린왕자처럼 뱀이랑 뱀을 그냥 그 어린왕자 책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고 사막 한 번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살 수도 없고 뱀에 그냥 물려서 죽을 수도 있겠. 그러면 뱀에 물려? 그냥, 그냥 깨끗이 결이 남자도 그렇게 죽었잖아. 예, 내가 예. 그렇다면 나도 아, 그냥 예, 예. 사막에 그냥 뱀이랑 같이 있어서 있는 그림인 거죠. 그 이미지상으로 보면 죽고 싶다 뭐 이런 거지. 나는 원숭이를 업고 새를 옆에 날리고 뱀을 칭칭 감고 간다 그랬거든. 그 의미가 뭐냐면 네. 원숭이는 배우자, 나의 배우자. 새는 자식, 뱀은 재물. 미안해. 재물을 충친 거야. 재물을 물려줘. 배우자를 등에 업고 내가 생각하고도 막 열이 확 나는. 아, 원숭이가 배우자인데. 어, 언니가 배우자인데요. 내가 아는 애는 뱀을 기어가게 하고 그 위에 원숭이가 타고 뱀 위에? 그 원숭이 어깨에 새를 앉히고 자기는 옆에서 간다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어. 원숭이가 배우자, 새는 자식, 뱀은 재물이래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해보시면 재밌는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아픈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죠. 네. 지금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서방이나 자식 또는 친구들이 저를 아프게 하죠. 고슴도치처럼요. 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아파요.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상처를 안 받아요. 방송은 양희은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선한 바람이 불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좋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설날입니다. 가족들이 뭉쳐요. 뭉치면 시끄럽죠.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참고 있는 거예요. 간만에 뭉친 가족들,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선선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퐁주쌤의 감질타로는 설날 특집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제가 USB를 안 갖고 가지고 또 날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설이에요. 내일 모레면 4.16 연대랑 4.16 가족협의회에서 네. 추석이나 설날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떡국을 같이 먹거나 송편을 같이 먹거나 4시 16분에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광장에서 네. 차례를 설 음식 나누고 네. 같이 하는 네, 설을 지내는데 이게 벌써 6번째예요. 6번째 지낸 설이니까 각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에 함께 차례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재열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5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민,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민,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민,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